꿀벌들도 개꿀개꿀 난 지루해 대구대구대구리 만난 꿀 나도 먹고 싶어 오늘은 안 될 게 뭐 있어 오랜만에 꺼낸 바지에선 your name 오늘 점심값은 굳었다샘 my young gold name 아침부터 온수 대탕 오늘따라 기분 좋아 에이 수수하고 미도 없는 날 love it 웬일이야 오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운을 다 써버린 걸까 많은 고민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일어나도 개꿀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개꿀 내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오늘 I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Get cool, get cool, 절로 노래가 나와 사뿐 사뿐 사뿐 마치 구름이 같아 모르고 구르고 사는 요수 Get it, one plus one 막내, 오다 주웠다 이게 힌카스죠 신인이 영적 측정 개봉했더니 헐다리가 세게 먹고 나지 그 누군가가 집배를 눌러봐라 택배 Ready, ready, ready, baby 오늘 나만에게 lucky day, day 오늘따라 더 행복해져 Get cool, get cool, day, yeah 웬일이야 오늘 정말 가지고 있던 운을 다 써버린 걸까 많은 고민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일어나도 개꿀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개꿀 내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오늘 I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fly fly 다 잘 돼 오늘 뭔가 달라 이렇게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Cero 절경이 고장관인 걸 신이 주신 선물이야 부족하지 않잖아 만족하는 걸 이게 바로 꿀이야 Ay, small things that matter Ay, little things that matter Every once in a while I'ma feel so fly That's cause there are subtle things like Kicking the leaves in the autumn breeze Don't forget about the sound they make ha, Doesn't matter if the world is a cold place Cause I'm getting cooler Get cool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